걸었을 때 내 발걸음도 멈춰서 Maybe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 순간 느낌을 기억해 왠지 불안해 다시 볼 수 없을까봐 yeah. 다시 보려 다시 돌아봐도 점점 멀어져가는 너 Day and night, high and low 오늘도 난 너를 찾아 네 자리에 있어 I just wanna know to see the sun where you at, where you at 표정이 널 못 이해해 넌 날 이해해 Oh, then I wake up and I'm out my zone Blink twice and then you're gone 혹시 너도 나처럼 힘이 들까 만약에 차가운 세상에 불이 젖히칠 땐 날 만날 때까지만 제발 잡아줘 날 찾아보려 아무리 달려도 점점 멀어져가는 너 Day and night, high and low 오늘도 난 하늘 넘어 널 향해 소리쳐 I just wanna know to see the sun where you at, where you at 지금 내게 말해줘 나의 사랑이 시작할 수 있게 Where you at girl I just wanna know to see the sun where you at, where you at 언젠가 날 부를 때 이미 내 앞에 난 서 있을게 어디에선가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지금 약속할게 You were meant for me So I'll be there for you I just wanna know to see the sun where you at, where you at